조선인주주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 평양 국제비행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. 김용남 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관계부문의 일꾼들이 전송했습니다.